너라는 나뭇가 뿌리 깊게 자라 내 몸을 정겨 위감아 벗어나려 해도 방법은 없어 차라리 불을 질러 태워 남과 길에서 이 강물을 마셔 널 지울 수 있다면 과거의 가치 날 구해줘 어서 기억의 괴롭힘 속에 뭐하러 이렇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 기억의 숨을 끊어버려 네 흔적들이 목을 조여